하나쯤 없다고 괜찮을 줄 알았어. 맨날 끼던 반지를 잃어버린 느낌처럼 난 사람을 만났다. 이상하게 너를 불렀어. 정말 모두 잊은 줄 알았는데. 도대체 네가 뭐라고 아직까지도 너만 가득하자. 아프